어젯밤 꿈을 꿨다.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을 뿐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. 새파란 하늘인데 새빨간 마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. 아냐 아냐 느낌이 왔다니까. 어차피 너라는 사람 때문에. 맞지 맞지 나 그런 거 맞지. 세상 모든 빛들이 쏟아진 거야.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데 저기 저기